잊어버려 괜찮아 하지마 오 지금 미안한 그 얼굴대로 보이는 그 건도 싫어 그래 그대로 떠나 널 떠올려도 마음 안 아프게 알아줘 누굴 잊는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하지만 나의 눈을 봐 이런 게 너의 모습인가 나를 떠나서는 멋있게 잘할 거야 믿을 거야 너의 모두를 걸 만큼 아름다운 누굴 만나서 하지만 나의 눈을 봐 이런 게 너의 모습인가 나를 떠나서는 멋있게 잘할 거야 믿을 거야 너의 모두를 걸 만큼 아름다운 누굴 만나서 그대로 떠나 널 떠올려도 마음은 아프게 알아줘 누구